끌려 너는 와. 솔직히 난 답답해. 네가 좋은데 아직까지도 못한 거. Hey baby, 깨리죠. 꼭, 꼭, 꼭 두고 볼 수 없어. 툭, 툭, 툭. 눈물이 나올 때 길에서 내게 얘기해. 아직은 때가 아닌데 넌 항상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네.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아픈 사랑 이렇게 약속할게요.